가 없어. 내 모습은 찾지 못한 채 뒤돌아서 그대를 보면 금방이라도 잡고 싶은데 한참 동안을 망설이다가 힘없이 나는 돌아섰네. 조용히 밀려드는 We'll be right back.

그날을 잊지 못해요. 이제 어둠이 내린 알 수 없는 거리를 방황하는 이내 마음은 몰라도 좋아 그저 눈물 흘리며 말없이 걷고 싶은데 저 뒤돌아 그 사람 난 몰라 타인 되어 떠나간 사람 목이 메여와 아무런 말 못해 멍하니 바라보는데 장비 오는 이 밤에 그대와 사랑 저 뒤돌아보는 그 사람 난 몰라 다행 되어 떠나간 사람 목이 메여와 아무런 말 못해 멍하니 바라보는데 장미 장미 오는 이 밤에 그대와 사랑하고 싶어요 곁에 아무도 없어요 사랑해줄 사람도 그 사람도 장미 장미 오는 이 밤에 그대와 사랑하고 싶어요 곁에 아무도 없어요 사랑해줄 사람도 그 사람도 고개 숙인 채 서 있는 내 모습 미운 건가요? 난 어둠이 싫어요 이런 슬픔이 어둠이 오면 그대가 볼 수가 없었던 시절들을 아쉬운 가슴 안고 되새긴다 또다시 생각한다 슬픔에 미소 지며 눈물 친다 노을이 붉게 물든 길목에서 잠들 수가 없었던 시절들을 한땐 비 오는 거리를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걸었네 쓸쓸히 걸었네 한땐 긴 밤 지새우며 울었네 세월이 흘러가는 길목에서 너무 가슴 아픈 기억 이별은 잠시 멀어.